걸어가는 구름 따라 마음은 고향을 찾네. 종이배 접어 뛰우고 뛰놀던 고향 시냇가 눈을 감고 그려보네. 머나먼 나의 고향 나의 고향.